머리가 흥하고 뭔가 부딪힌 것 같아 신호를 본 날도 몰라 언제쯤 나오는지 제가 조마조마 애태워 너 정말 답답한 걸 Play, play 알뜻 떨리는 것 같아 시작해 Play, play 어서 와살며 시점에서 깨워 너만 보기 쉽게 경계하지 않게 난 일부러 너 모르게 한 소리를 흘러 너를 뜨면 넌 몰래 날 찾았죠 시간